네. 그루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루 소식을 전하는 방송 종이비행기 벌써 28회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정금이라고 합니다. 제 짝꿍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오늘은 혼자 하게 됐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오늘도 그루 곳곳에 있는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파주 민통선 마을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 통일 기행이라고 합니다.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고 배우는 DMZ 평화 통일 기행인데요.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구로구청이고요. 1인 5,000원의 참가비가 있고 기행 코스로는 통일 동산에서 화석정, 적군묘지 임진각, 캠프 그리브스, 고구려 덕진 산성까지라고 합니다. 주최는 구로 청년회와 구로 여성회가 하고 있고 문의는 010-3153-4977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두 번째 소식은 고척동 마을 투어 소식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투어 소식인데요. 우리 동네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척동 주민에게 듣는 우리 마을의 역사와 그 이야기 보따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11월 12일 오후 2시와 11월 19일 오후 2시 고척 스카이돔에 앞에서 집결을 해서 성인 및 아동 20명 무료로 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026-3216-6769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악까지 딱 끝났네요. 네, 저희가 구로 FM 종이비행기를 진행 중인데요. 제가 오늘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버벅거리거나 그러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신성우의 서시입니다. 네. 신성우의 서시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요. 네, 굉장히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을 신청해 주신 우리 이야기 손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아직 안 올렸거든요.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인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가 처음 온 곳은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여기 지금 저는 여러 번 오긴 했는데 네. 방송은 이제 오늘이 두 번째거든요. 아, 예전에 한번 그러십니까? 인터뷰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네, 맞아요. 정규 방송으로 저희 종이 비행기에 그때도 나와주셨는데, 예, 그러면 한분한분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예, 저는 그 마을예술창작소 수궁호감 대표로 있는 박경식입니다. 사실 네. 오늘 이 자리는 저하고 같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로우 FM처럼 마을에서 그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좀 하려고 저희가 지금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아마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초대를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널판지 목공학교에서 목공 강사로 일하고 있는 신재성이라고 합니다. 구로구나 이쪽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공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꼭 학생들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일반 그 공동 주민들하고도 좀 만남의 교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리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명한 만남의 교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또 옆에 계신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또 많이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널빤치 목공학교 강사 이영희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네. 반갑고요. 또 저희들 함께 이렇게 일하고 있는 식구들끼리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또 저희들 소개도 하니까 정말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아, 예. 기분 좋습니다. 네. 또 옆에 계신 아리따우신 분. 안녕하세요. 저도 널판지 목공학교에서 온 강사 양아미입니다. 처음에 이 네. 수업을 시작할 때좀 많이 두렵고 떨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처음 시간보다는 조금 여유가 예. 있어졌습니다. 역시 경험이 무섭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저랑 비슷하게 안경을 끼신 선생님. 우리 선생님도 안경을 끼셨는데, 네, 어쨌거나 제 눈에는 선생님만 보이네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널판지 목공학교 회원 채은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아예 빼시겠어요? 마이크를 빼셔서 예, 서로 이야기하실 때 마이크를 서로 주고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예, 혜민 선생님은 지금 어디서 오시나요? 저는 직장에서. 아, 네, 일 끝나고 바로 달려오신 거군요. 네. 예. 오늘은 한결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두 번째 출연이라서. 아, 두 번째 출연이라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처음 참석한, 그리고 또 궁동에서 10년 차 현재 거주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나무 그늘 아래 공방 회원입니다. 아, 네. 회원이기도 예. 하시면서 10년? 20년? 20년 거주하셨다고요? 10년이요. 10년. 아,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요? 장명희입니다. 예, 장명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아리따운 친구가 이 밤에, 여기 온줄 부모님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아, 그래요? 네. 혹시 이 중에 부모님이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아, 네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중학교에서 재학 중인 1학년 5반 서은채라고 합니다. 네, 서은채 학생, 오류중학교요. 네. 제가 아까 듣기로는 방송반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희 얼굴이 잘안 보여서, 방송반 지금 그러면은 이제 신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어때요, 방송반? 분위기가 싸늘해요. 어? 어떻게 싸늘해요? 분위기가 어떻게 싸늘하지? 실수를 하면 서로 막 눈빛을 막 그래 막 째려보고. 3월에 들어갔으면은 얼마 안 된 건 아니고 벌써 두 학기를 보낸 거네요. 네. 예, 거의 이제 내년에 벌써 신입을 맞이할 선배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저도 방송관을 해봐서 그 분위기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점점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우리 방송관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해보고요. 자, 이렇게 많은 참여자분들과 이렇게 또 종이 비행기를 진행하노라니 시간이 벌써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궁골 울려라 메아리? 울려라 궁골 메아리. 저는 왜 이렇게 헷갈리죠? 울려라 궁골 메아리. 그 이름을 지으신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고 어떻게 모이시게 되셨는지 또 동기도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동기를 얘기를 해야지 뒤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나름대로 이제 마을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마을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시는 주민들이 저희하고 관련된 분들 말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하는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알려드릴까, 그리고 같이 그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게 할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자 매체나 그 미디어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활자 매체를 생각하다가 나름 방송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송을 조금 월 회차별로 좀 진행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구로 FM에 온 것처럼 저희 나름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벌써 10회차 교육을 받으셨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울려라 궁골 메아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셨는데, 다른 참여자분들은 이걸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예, 소감 한마디를 누구와 누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막 다 별로 억지로 끌려온 듯한 저는 소문에 자원하신 분 누가 손 좀 들어주시길. 아, 표정들이 되게 무겁네. 아, 질문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참여하시면서 그러면 어떠셨는지를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예. 정말 처음에는 정말 끌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왔다가, 네. 한 이 방송을 한번 하고 나니까, 네. 이게 되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약간 우리가 좀 무슨 정말 방송하는 사람처럼 그런 느낌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게 할수록 좀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갈수록 재밌어졌어요. 재밌어졌어요. 네, 그 중에서 또 매력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면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게 혹시 이 안에 있나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 기계 다루는 그런 것도 저희 처음 경험을 봤는데, 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또 이렇게 알면서 재밌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또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도 조금 더 또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약간 마음에 좀 그런 담담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선생님께서 그 이렇게 직접 그 뭐죠? 콘텐츠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새 자매 그때 뭐였죠 선생님? 궁동의 새 자매 이야기였나요? 궁녀인가? 궁녀 이야기. 그래서 그걸 다 선생님께서 기획을 하셨다고 들어서 야 굉장한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방송을 하실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처음에 마이크 앞에 앉을 때와 마이크 앞에서 한참 이야기하시고 나서의 그 표정은 굉장히 예, 굉장히 저런 표정이었어요. 저런 표정. 아, 네. 그래서 아,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는구나. 즐거워 하시는구나를 이렇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직접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 네. 이런 걸 또 경험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네.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아, 다요. 두루두루. 네. 그렇죠. 네. 같이. 네. 예. 자, 또 다른 어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요. 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에는 일에 쫓기다 보니까 좀 피곤한데 근데 이것까지 뭐 그다지 큰 어떤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네. 학생들하고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의외로 네네. 이 방송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네.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가 하나 더 생긴 듯한 느낌이고요. 네. 그 이후로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수업 외에 네. 그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고 네. 솔직히 그 어른들도 일반 사람들도 같이 만나면 처음에 인사하고 뭐 몇 마디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생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아, 다행입니다. 생각의 전환. 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튼 요즘 아이들이 의외로 이런 미디어 쪽에 많이 노출도 되어 있지만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저희 이제 동네에서 학생들하고 그 톡투유를 그러니까 까놓고 이야기하기 뭐 그런 프로그램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 중에 PD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방송 작가. 방송국의 애들이 의외로 관심이 많잖아요.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등 뭐 저희 딸만 해도 뭐 지금 배우가 되고 싶다면서 맨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춤 같은 거 따라 추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출과 동시에 아이들의 꿈이 그 안에 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선생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저희가 또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 한 곡 듣고 돌아올까요? 너무 이 딱 딱딱한 분위기를 지금 어떻게든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신청해 주셨죠? 두 번째 곡은 이문세의 옛사랑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신청해 주셨어? 야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사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신청곡을 하나 생각해서 말해달라고 그래서 가을 분위기 맞는 걸로 그냥 네. 가을 분위기 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문세죠. 네.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불빛 들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엿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아주 분위기 있는 이문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옆에 아주 여리고 고운 우리 중학교 친구 우리 은채 친구에게 다들 막 질문을 던졌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 외에도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가 봐요. 은채 친구한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우리 참여자분들이 같이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방송반에서 활동을 한다니까. 처음에 방송반 들어갈 때 어떤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아까 물어보니까 기계 쪽을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송반 들어갈 때는 기계 쪽보다는 내가 아나운서 해야지 뭐 어떤 다른 역할을 상상을 하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기계라는 상상을 못하고 그래서 네. 어떻게 기계 쪽을 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기계 역할을 맡은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방송이니까 일단 면접을 보고 들어갔는데 기계가 의외로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관심이 있어요. 원래 제 직업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방송 PD인데 기계를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기계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계는 그 자원한 건가? 자원에서는 네. 그 기계가 그 이제 학교 장비하고 실제 그 방송국 장비하고는 다르긴 하겠지만 네. 지금 사용 그 꽤 몇 개월 그러니까 학교 이제 입학해가고 나서 지금 10월이니까 꽤 2학기 거의 중반까지 왔는데 네. 사용해 보면서 아직도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혹시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없는 지금 학교에는 없는데 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 이야기해 주신대요. 운영위원이시라고. 마음껏 이야기하세요. 조작법이 헷갈리는데 서로 돕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지고 그런 점도 있고 부족한 것은 막 마이크가 가끔씩 지지직거릴 때도 있으면서 방송 사고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하나 뛰어가면 되겠네. 그것 때문에 그 방송 선배님들한테 욕 먹은 적도 있고 네 그런. 그거는 그 기계가 마이크가 잘못된 거지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도 실수하면 혼나요. 규율이 굉장히 심해요. 진짜로 거. 저도 대학 다닐 때 MT를 갔는데 이리 굴러 저리 굴러부터 시작해서 방송 1분 1초라도 늦으면 혼나죠. 네. 네. 저희는 딱 그 대학교는 아침에 정규 방송을 하거든요. 그것도 7시부터 가가지고 굉장히 빡셌어요. 진짜로. 근데 음악 방송만 한다고 들었는데 네. 신청곡을 혹시 그 학생들에게 받나요? 예전에는 신청곡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멜론이라는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로 1위부터 몇 위까지 해서 음악을 틀어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멜론 사이트에서도 매번 바뀌나요 그러면? 네. 아 순위가? 네. 그렇군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방송한 1위는 어떤 곡이에요? 누구? 요즘 싸이나 아니면은 네. 저기 누구죠? 아이유? 좋은 아침? 아이유. 아이유 뜨고 있죠. 네. 네. 아이유 노래 잘해. 그럼 예전하고는 방송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음악 방송 예전에는 그 계절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테마별로 했잖아요. 그렇죠. 가을이면 가을에 맞는 노래, 뭐 봄이면 봄, 아니면 축제면 축제. 근데 지금 그냥 멜론 1위부터 5위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좀 새롭네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곡이 따로 있으니까 요즘은 뭐 신세대들이 워낙 뭐 이렇게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듣는데 랩 이 그렇게 뜨고 있대요. 대학가에서 요즘 축제 시즌인데 그 대학가에서도 거의 랩과 관련된 가수들을 많이 초대해서 그 친구들의 노래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랩도 많이 틀어주나요? 네. 가끔씩 틀어주는데 그 반응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가지고 랩은 자주 네. 근데 원래 랩 가수들은 네. 공연이 좀 세기 때문에 맞아요. 축제나 이런 데서는 랩 가수가 분위기 띄우기는 아주 캡이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 남자 아이들 중학교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 아이들도 랩을 굉장히 많이 즐겨 따라 불러요. 정말로. 그래서 언제는 한번 꿈이 워낙 많은 친구라서 엄마 나 오늘은 이번에는 래퍼가 되고 싶어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뭐 선수 되고 싶다는 축구, 야구, 농구 다 섭렵하고 다 섭렵하고 어느 날 랩 가수 되고 싶다고 하더니 요즘은 또 찾아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은채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 방송반에 대한 꿈이 있었을 텐데 원래 방송반에 대한 꿈이 있어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됐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방송은 저희 세대들은 약간 그 좀 이상적인 네. 좀 멀리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저는 이제 방송반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게 그 각 개인한테는 얘기해 주기는 힘들지만 네. 그런 매체를 통해면 많은 사람들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그런 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가 막 수다 떨듯이 이야기했는데 아까 했던 이야기들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날은 이랬는데 어떤 날은 이렇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 네. 제가 네.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많이 지켜본 적인데 그렇죠. 많이 바쁘셔서 처음에 사람들이 거의 그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이 미디어 사업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참여를 하시고 뭐 방송 그 실습 실기 이런 것도 몇 번 하시고 그러더니 분위기가 이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꼭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렇게 네. 막 해야지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교육이 있어요 그렇게만 얘기를 해도 나름 출석률 좋잖아요. 네. 그렇게 바뀐 거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잖아요. 청소년들 저는 놀랬어요. 오늘 공개 방송 아니 저기 뭐죠? 저희가 방송한다고 했을 때 청년 청소년이 올 거라는 생각은 또 못 했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꿈나무들을 보면 선생님 어떠세요? 부러워요. 나는 전화 이때 뭐 했나? 아 사실은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왜 그 전교생 중에 한 몇 명?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원이 적잖아요. 그렇죠. 뭐 학년별로 뭐 한 명씩 아니면 건너뛰기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소원은 풀었어요. 아 그렇죠. 지금 그 보면 전 주민, 전교생이 아니라 전 주민 지금 멤버잖아요. 맞아요. 마을 라디오에 대한 매력이에요. 선생님, 그 매력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아, 처음에 진짜 시작할 때 막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그러면서 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왜냐면 가서 뭘 얘기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되게 그때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자기 막 못하겠다고 막 떨려서 못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 그도 옆에 저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막 어렵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네. 한번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게 되게 매력 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이런 간접적인 그러니까 지적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라디오 세대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향수도 좀 여기를 이걸 하면서 좀 느끼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참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고 경험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도사 네. 역할도 하셨잖아요. 그때 저희 장비 교육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인분들을 모셔와서 직접 체험해 보셨는데 그분들도 역시나 표정이 굉장히 변해서 가셨어요. 그죠? 네, 네. 그분들도 되게, 느낌을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기 카톡에 이제 단톡 톡방에 올렸을 때 네. 아 거기 뭐 하는 데냐고 막 이러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목격하고 가신 거군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방송만 하는 게 네. 저는 이게 이것만 하는 것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것도 네. 이게 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저희가 기계를 그때 이렇게 다뤄봤잖아요. 네. 근데 그 기계 다루는 것도 생각보다 네. 되게 재밌었고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더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은채 학생이 얘기하는 본인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재미가 뭔 재미인지를 이제 지금은 네, 이해했어요. 네. 아마 제가 이걸 안 했으면 그게 뭐가 재미있지 이랬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크로 FM에서 한자와 관련된 방송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아드님이 방송국에서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아나운서도 돼보고 장비 이렇게 예, PD도 돼보고 하니까 아 그때서야 아,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아셨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직접 그 아이들 속에는 들어가 볼 수 없지만 그냥 가까이에서 책도 같이 한번 읽어봐주고 네. 또 아이들이 하는 실수도 한번 같이 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저희들도 같이 아이들과 같이 동화되는 것처럼 맞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벌써 시간이 후딱 가고 있어요. 저희가 또 곡을 하나 듣고 또 올까요? 네. 네. 이번에는 네 선생님 네. 네. 신청곡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 할리데이. 예. 오랜만에 팝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잔잔한 곡인데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콜피온스의 할리데이 듣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팝송을 들었네요.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하면 기분 안 좋으실까요? 우리 세대는 네, 7080? 네, 그때는 팝송이 진짜 주였어요. 그렇죠. 주였고, 물론 그 가요도 되게 좋아했는데 가요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서정적이었고 아니 사실 오늘 선곡된 곡들 자체가 7080 네. 세대들이 자주 듣던 노래여서 굉장히 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른 곡을 했으면 했는데 역시 아미 선생님께서 센스에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궁동 이야기를, 궁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주제가 울려라 궁궐 메아리예요. 궁동에서 아까 오래 사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저는 오래, 20년 살았다. 오래 산 건 제가 제일 많이 오래 살았다. 아, 그랬나요? 예, 마이크 대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궁동에서 어느 정도 사셨어요? 궁동 옆에 오류동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았었나? 한 20년? 아니다. 30년 넘게 30년 사신 거네요. 넘었죠. 그러네요. 중학교 때부터 살았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중학교 때부터 살았어요. 그 정도로 오래 기억이 잘 가물거리죠. 오래 사는 것이. 근데 오류동 살 때는 궁동이 옆에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궁동이 옆에 있는지 몰랐고 궁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친한 친구가 궁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궁동을 왔는데 지금의 그 성당 있는 자리가 네. 그 친구가 살았던 집 터예요. 거기가 이렇게 기와집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신빌라도 그때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우신빌라도 그 당시에 원래 거기가 우신 고등학교 땅이래요. 네. 워낙 넓었대요. 거기를 사서 우신빌라를 짓고 그리고 우리 그전 공방 사회복지회관 있는 네. 근처가 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오, 진짜요? 네. 넓은 호수가 있었어요. 그쯤인 것 같아요. 호수는 아니고 양어장이고. 아니야, 호수야. 예요. 아, 네, 여기서 반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호수인지 양어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제가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였거든요. 겨울에 꽁꽁 얼었는데 친구랑 거기 가서 몇 시간을 서서 그 안에서 얘기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옛날 네. 추억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현재 지금 다들 궁동으로 이사 오신 분이 더 많죠? 아미쌤 말고 기존에 그렇죠. 원래 살던 곳에서 옛날에 살던 곳과 지금 이 그 궁골이라는 마을이 조성된 이 곳에서의 삶이 좀 뭔가 변화가 있나요? 어떠세요? 혹시 누가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네. 저는 제가 이제 그 마을 회의나 이런 거 자주 가면 얘기를 네. 하는데 지금 저희 궁동이 구로구에서는 제가 볼 땐 제일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입지 조건상 뭐 교통은 좀 제외하고 나서도 일단 그 공기라든지 주변의 환경 이런 거 특히 그 학생들이 있는 그런 가정은 네. 궁동이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처음에 궁동에 이사 왔을 때는 일단은 유흥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요. 유흥가가 없고 거의 그 빌라 단지 그 주택가로만 형성이 돼 있고 네. 주변에 이제 한 대여섯 개의 학교만 있어가지고 뭐랄까.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해가 그 불량스럽게 신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술집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가 나중에 생긴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술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서는 되게 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가 학교가 몇 개죠? 진짜 다섯 여섯 개가 뭐 고등학교만 해도 한 네 개 있어요. 네 개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중학교는. 네. 그러니까 중학교가 두 개 주변에 있고 초등학교도 두 개 있고 세 개 있네요. 거기 유치원도 되게 많겠어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복지관도 있고 네. 굉장히 마을이 한 마을이 조성되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오류동에서 궁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원래 궁동이었어요. 원래 궁동이었어요? 네. 아, 그럼 꽤 큰데요? 원래 궁동이 있었고 오류동이 네. 그 당시에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궁동은 좀 작았는데 지금은 궁동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오류동하고 네. 궁동이 있고 온수동이 있어요. 온수동. 근데 행정구역으로는 온수동하고 이제 궁동이 합쳐져서 네. 수궁동이에요. 아, 수궁동. 네. 온수와 궁동이 합쳐져서 수궁동이군요. 아, 그래서 수궁동 주민센터가 있군요. 네. 아. 혹시 선생님도 궁동 사시죠? 네. 우리 궁동 자랑 좀 해주세요. 아까 궁동 뭐 학군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마을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 갑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자랑을 많이 해야죠. 뭐 주변에 어떤 소식이나 궁동의 소식이나 뭐 그런 거 좋습니다. 제가 리포터처럼 어떤 이렇게 역할을 좀 드리려고 네. 일단 궁동은 시골스럽잖아요. 네. 저희가 말하는 궁동 명동은 저기 명동 있어요? 새마을금고 있는 새마을금고 있고 그 거기 농협 있는 근처가 궁동의 명동이고 은행이 네. 집결된 곳. 네, 네, 네. 정말 네. 정말 시골스러운데. 네. 저는 목동에 살다가 여기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좀 불편하긴 했어요. 왜냐면 마트도 멀고. 네. 좀 되게 정말 시골스럽고, 예. 근데 이제 제가 궁동에 이사 온 지가 거의 한 10년 차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살면 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나가면 산이 바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가면 뭐 이렇게 주말 농장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정말 학교는 많은데, 이웅가가 정말 없어요.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PC방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술집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정말 청정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청정지역?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명동 그 거리만 조금 PC방이 지금 많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여전히 청정지역이에요. 그래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 어른들이 그 부분에 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동네예요, 여기가. 시장은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장은 뭐 부천이나 아니요. 궁동. 그 궁동? 안에 명동으로. 아, 명동에 골판장도 네. 있고. 네, 그 안에 다 있어요. 멀리 가면 역곡시장에 가요. 아, 역곡. 네. 네. 아니면 그러게요. 여기 오류시장 네, 뭐든지. 그렇죠. 가깝죠. 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도 한 10여 년 사셨다고 하셨는데 요즘 궁동 어때요? 요즘 뭐. 궁동은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최근에 네. 그 이제 모임 자리 가거나 이 동네 말고 이제 다른 뭐 교육센터나 이런 데 가면 어디서 사냐고 물어봐요. 네. 그럼 궁동이라고 그러면 다들 중동을 알아요. 중동. 네, 그래서 부천에 있는 그 유명한 네, 중동이냐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 이렇게 이제 그것도 여러분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친구가 그 모임에서 궁동이라고 하니까 역시나 중동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궁뎅이 할 때 궁이라고. 그래서 그냥 잠깐 웃었는데 네네. 그날 저녁에 우리 큰아이가 역곡으로 부천에 저기 운동을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범이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우리 큰아이 이름 부르면서 궁뎅이 하냐고 그런 거예요. 궁뎅이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뭐라고 할까 궁동하면 진짜 영순이로 그냥 궁뎅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표현하기도 좀 민망스럽긴 한데 네. 또 나름 생각해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닉네임으로 하셔도 딱 떠오르겠는데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못 알아들으면 저는 궁전의 궁자라고 하거든요. 궁뎅이의 궁이라고. 아, 네. 방송으로 충분히 내보내도 괜찮습니다. 예, 기억하기 딱 좋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있잖아요. 50분이에요. 제가 분명히 아까 1시간 방송이에요 하고 들어올 때는 뭐 그렇게 놀라셨는데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가려고 합니다. 못다한 이야기 있으신 분들 얼른 하셔요. 네, 저도 뭐 궁동과 관련해서 아니면 방송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궁동에서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된 뭐 소식이 오고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저기 도시재생 그 도둠 사업이 희망지 네. 도둠 사업이 이제 네네. 그 돼가지고 네. 그 몇 분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그 주민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드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이제 그분이 오셨었는데 네. 지금 올해 도둠 사업하면 내년에 이제 희망지를 하기 위해서 올해 준비를 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방송할 때 이렇게 지역 소식과 관련된 그 방송을 지역 밀착형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그런 것 관련된 방송을 할 때 그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궁동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식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벌써 이제 끝으로가 됐는데 이 방송 앞으로 방송 하실 거죠? 네. 어머나 이렇게 소리가 작았어요. 앞으로 방송 하실 거죠? 네. 네. 그러시면 어떤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방송을 하고 싶은지 아주 짤막하게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이런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에 뭐 그런 이야기 한마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아가시면서 이거는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은채 양부터 네. 우리 지금 방송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을에 이런 마을 방송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생길 건데 이런 마을 방송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아니면 어떤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연령별로 소통하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령별로 소통한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10대가 원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네. 그걸로 투표를 해서 10대 게스트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토크도 하고 네. 네. 그럼 콘텐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톡투유처럼 톡 까놓고 10대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콘텐츠네요. 선생님 적으세요, 저거. 네. 나중에 은채 양이 그런 방송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장영희 선생님. 아우, 이야기하세요. 이건 한마디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네. 예, 그 전에 좀 밑작업 이렇게 수업은 좀 들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와서 직접 마이크 들고 얘기하기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떨리고 또 신기하기도 한데 네네.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꾸려져서 만약에 하게 되면 관심 갖고 문턱이 닳도록 가끔씩. 문턱이 닳도록, 닳도록 가끔씩. 예, 가끔씩. 예,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아, 선생님 어떤 방송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뭐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나이대가요. 네. 독고 중년이거든요. 독고 중년. 예, 독고 노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맞아요. 자기 생활이 바빠요. 그래서 뭐 10시, 11시 다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 밥을 점심 때 혼자 먹거나 저녁 때도 혼자 먹어요. 그렇게 돼서 네. 보니까 저도 혼자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냥 밥상만 차릴 줄 알았는데 네. 이제는 나이가 그 우리 큰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고 네. 작은 애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 네.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생각하면은 이 저희 나이 또래에서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방송하고 뭐 다과든지 뭐 차를 먹든지 아니면 끝나고 뭐 간단하게 예, 그렇게 이제 모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저는 그 장명희 씨한테는 권해주고 싶은 방송이 있어요. 뭐예요? 저 집은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군동에서. 어떤 집? 가족 오락관 하면 되겠네요. 그 남편분부터 시작해서 애들도 그렇고 다 재밌어요. 진짜요? 말 너무 잘하고. 특히 남편분. 개그맨이. 네. 한번 뵌 적이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도 안 웃어요. 중요한 건 아무도 안 웃어요. 가족을 학관. 어, 기대돼요. 꼭, 꼭 콘텐츠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해 주세요. 네네. 아,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독고 중년, 그것과 관련해서 그걸 방송 제목으로 하시고 방송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선생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우울증도 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서로 문 잘 안 열어주거든요. 네. 그리고 니네 집으로 우리 집으로 와 이런 거 잘 안 해요. 네. 커피집 뭐 이렇게 차집에 가서 그렇게 뭐 차 마시고 헤어지지 집에까지 초대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방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사는 모습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경력 각 분야에서 네. 많은 경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생각도 그렇고 그 네. 마인드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장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네. 기발한 콘텐츠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지금 메모하셨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는 왜 이렇게 메모를 강조하는 걸까요? 제가 잊어먹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네,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정말 집에서 게임만 하고 PC방 가고 네. 혼자 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뭔가 이걸 하면서 제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셨군요. 예, 마음의 자신감이라고 할까? 이런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저한테 이제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우리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이 사실은 주위에 많아요, 보면. 네. 예,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불러내서 이런 방송들을 자꾸 출연을 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뭔가 좀 비전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뭔가 좀 이런 삶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은채처럼 정말 이걸 접하면서 방송 PD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은채처럼 그 아이들도 이런 걸 접하면서 아 이게 되게 재밌네? 네. 이거 되게 매력 있네? 이러면서 아 나도 이걸 한번 나중에 이거를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는 그런 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참 진짜 집에서 막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는 아이들 아니면 정말 이렇게 왕따 당하는 아이들 아니면 정말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좀 데리고 이런 방송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직접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은 공개 방송을 자주 나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도 이렇게 함께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구로 지역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소외된 지역, 소외된 아이들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직업 체험으로 저희한테 자주 와요. 그래서 그런 체험 위주의 선생님 콘텐츠로 아이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교회에서 되네요. 이제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등부 네. 교사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5년 전에 처음에 교사를 할 때랑 네. 지금의 아이들이랑은 완전 180도 틀려요. 그때는 아이들이 좀 더 섬세했고 좀 더 여렸거든요, 마음이.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으로 더 많이 이기적으로 변해갔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도 뭔가 애들이 마음을 열어주질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더 많이 그때보다는. 그래서 네.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이렇게 자기 성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또 그 아이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또 더 힘든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같이 네. 방송하고 예, 저희처럼 이렇게. 네. 방송 몇 번 해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것처럼 예, 아이들에게도 그런 좀 환한 빛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박수 쳐드려야 되겠어요. 뭔가 명쾌한 해답이 이 안에 들어있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십니다. 아, 네, 굉장히 귀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 지금 이 시간들이. 예, 선생님도 어떤 방송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예.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이 미디어의 대표님이 처음에 이게 취지가 청소년들 네. 우리 궁동에 학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매개체로 만나서 학교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네. 이 궁동에 학교가 많아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젊은 동네. 예, 그런 동네로 이렇게 좀 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음악을 좋아하시면 음악 방송 아니면 이렇게 사람과 만나는 게 좋다 하시면 인터뷰 뭐 선생님 좋아하시는 관심사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마을이 좀 더 활발해지고 예, 네. 이렇게 좀 젊은 마을이 되는 거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예, 일심동체로 네. 예,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대표님이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취지가 네. 마을 학생들뿐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소통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을 공모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게 네, 네. 정말 제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는 사람들만 맞아요. 하는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 조절고리는 우리들의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우리 전부가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들도 아, 저 동네에서는 무슨 소식이 있고 저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구나 내 아이는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의 역할이 우리들끼리 떠들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듣는 게 아니고 부득정 다수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통에 좀 더 이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을 활동가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몰라서 참여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는 사람은 계속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는 90%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뭐 소식도 알려주고 프로그램 참여할 기회도 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방송의 역할을 아주 통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뭐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해주셔서 네.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전에부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네. 학생들이 말을 하고 어른들이 들어주는 그러니까 제가 그 대안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학교하고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네. 그 친구들이 하는 주장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우리를 짚고 넘어간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를 곡해서 오해해서 들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학생들 위주의 그런 방송도 좋긴 한데 네. 그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송도 한번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발언들을 예, 많이 예, 예. 발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예, 그런 방송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또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예.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하고 지금은 좀 저도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기본적인 거야 같겠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또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다양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다 틀려요. 맞아요. 느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라고 이런 것들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들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간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마을 미디어가 그분들이 하나하나 자기를 남한테 알려주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저 혼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게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아유, 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어깨가 무겁지만 이분들과 함께라면 또 그만큼 즐겁고 재미나게 재미지게 울려라 궁골 메아리가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시간이 딱 한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을 참여하게 됐는데 이렇게 진중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뭐 안녕하세요. 아, 소개를 할 수 없지만 친구 이름이 뭐였죠? 누구? 오빠. 서재련이요. 아, 재련이 친구가 지금 동생 데리러 왔나? 지켜주러 온 거지. 네. 이제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방송 소감 한 마디씩 아주 짧고 굵게 이야기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분 한 분씩 예. 또 짧고 굵게. 예, 재밌었습니다. 아, 예. 네. 네. 이금희 아나운서나 윤현진 아나운서나 할 수 있는 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미지의 세계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좋은 경험 감사했습니다. 아, 예. 저는 소원 풀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어, 정말요? 네. 아. 또 기회가 있다면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제일 말을 잘하네. 네, 이것으로 저희 28회 종이비행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울려라 궁골 메아리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